자, 우리 모세 시내산 등정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간 진을 치며 돌아다닐 때 그 11번째 진을 쳤던 곳이 시내 광야였습니다. 시내 광야. 시내 광야에는 그 중심에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 이 시내산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받기 때문이죠.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에 따르는 세부 율법을 여기서 받게 되고 여기에 더불어 성막의 설계도까지 받게 돼요. 성막 설계도. 그래서 성막까지 설계도대로 한번 쳐보았어요. 어디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 광야 이전에는 성막이 없었어요. 성막 설계도가 시내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계속 나머지 시내 나머지 광야 노정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항상 함께 있고 성막이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출애굽 노정 광야 노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곳이 시내 광야의 시내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구소서 7의 7권은 모세가 총 8번을 시내산을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오르내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8차 입성 가운데 4차 입산까지 살펴봤죠. 간단히 정리해보면 모세의 1차 입산 산 밑에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처음에 무엇을 봤습니까? 모세가 언약 체결을 제의받죠. 언약 체결. 야, 내가 이제 너희 백성과 여기서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제의를 받습니다. 이게 1차 등반을 통해 일어났고 1차 하산을 통해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죠. 2차로 올라가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받은 내용이 뭐냐? 백성들을 향한 성결을 명령받습니다. 성결. 자, 2차부터는 무슨 작업이에요? 언약 체결을 선포하시고 이제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은 언약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작업을 명령하셨다. 그게 2차 등반을 통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자, 이어서 또 3차로 올라가자 이번에는 무엇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의 시내산 입산을 금지시키시죠. 시내산에 예, 지경을 정하고 산 밑에 그 시내산 지경을 넘어 선야산으로 올라오는 자들은 죽일 것이다. 올라오지 못하게 금지 선을 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차 때 그 4차 중요한 분기점이죠. 8차 등반 가운데 정 중앙에 있는 4차 등반 때 바로 그 유명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요. 십계명과 율법은 주시는 방식이 좀 달랐다고 그랬죠? 십계명은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백성들에게까지 내려오셔서 직접 선포했어요. 다이렉트로 백성들에게. 그리고 율법은 바로 뭐예요? 이제 벌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린 더 이상 말씀받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당신이 대신 받아주옵소서 모세에게 청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때 4차로 올라가서 율법을 대신 받습니다. 그러니까 4차 입산 직전에 십계명 선포가 있었고 산 밑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자 바로 모세가 4차로 이때 올라가서 십계명 선포 후 올라가서 따로 세부 율법을 받고 내려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때는 출애굽한 지 50일째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했죠. 아직까지도 이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지키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은 날을 가리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회의 날이다 이렇게 정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스데반 지사는 이때를 광야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4차 입산, 십계명을 부여받았던 4차 입산에 부여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자, 이제 5차 입산 살펴볼 텐데 4차 입산과 5차 입산 사이에 어떤 예의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언약 체결식이 있었다고, 언약 체결식. 바로 이 언약 체결식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죠. 바로 1차 때 언약을 너희와 체결할 것이다 라는 언약 체결 시행을 1차 때는 제의하시고 4차 이후에 그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실제로. 네?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언약을 체결하려면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언약 체결식 직전에 이 언약에 해당하는 십계명과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십계명과 율법이 적힌 언약서를 가지고 내려와서 모세가 다 썼죠, 밤새 동안. 밤새도록. 그 다음에 그 언약서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 체결식을 갔습니다. 자, 이 언약 체결식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식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질적으로 완전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완전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왜? 이제 언약 체결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무엇이 됐어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언약 체결식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켜주겠다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차 이후에 언약 체결식이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마무리했어요? 5차 입산의 성격을 보면 이 언약 체결식이 상당한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번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체결식 직후에 시내산에 오르는 5차 입산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입산. 자, 5차 시내산 입산은 언약 체결식이 있었던 날, 4차 입산, 그 4차 하산 후, 그 다음날 밤새도록 언약서를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4차 입산 다음날에 언약 체결식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베껴 쓴 언약서를 가지고. 자, 5차 입산은 언약 체결식과 같은 날에 일어납니다. 같은 날에 5차로 시내산 꼭대기에 또 올라가게 되죠. 자, 언약 체결식이 있었던 날, 우리 지난 시간 되새겨보면 3월 7일 토요일이다. 토요일이다. 출애굽한 지 51일째다. 왜? 4차 입산이 50일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십계명 선포의 날. 그 다음 날이니까 51일째죠. 출애굽한 지 51일째. 바로 언약 체결식도 있었고 이후 5차 입산도 이날 있었다. 이걸 믿으시죠? 같은 날에 있었다. 자, 이 5차 입산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또 갖는데 이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바로 언약 체결식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서 이 시내산에 올라서 언약 체결 기념 식사를 합니다. 되게 인간적이지 않아요? 네. 우리 이 땅의 행사하고 비슷해요. 그죠? 딱 멋있게 무슨 뭐 준공식 딱 무슨 뭐 무슨 언약 체결식 딱 한 다음에 쫙 그 다음에 음악 쫙 깔리고 스테이크 딱 나오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언약 체결 딱 끝난 다음에 이제 만찬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아니 이게 무슨 꿈 같은 얘기인가. 하나님이 뭐 드시는 분도 아닌데. 자, 언약 체결 기념 행사, 기념 식사를 하나님이 5차 때 허용하십니다. 자, 그 내용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밑에서 읽겠습니다. 이제 밑에서 읽을 건데 언약 체결 기념 식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때가 5차로 올라가서 바로 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전에 모세가 1차부터 4차까지 올라갈 때는 모세밖에는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 외에는 올라가면 죽었어요. 그래서 산 밑에 지경까지 거놓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올라오지 말라. 올라오면 죽일 것이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언약 체결식 후에 5차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언약 체결 직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인간들의 지위를 하나님이 격상시켜주세요. 격상시켜주신다. 인간의 지위를 격상. 이전에는 바로 뭐예요? 격하죠. 넘어오면 죽어. 너는 나를 만날 자격이 없어. 이 언약 체결 직전의 모습이었다면 언약 체결 직후에는 이제 인간들도 모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도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렇게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대면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관계까지 허용하셨어요. 대단한 발전이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배우는 것도 대단한데 그 앞에 음식 딱 갖다 놓고 야, 나 보면서 먹어 그랬어요. 마셔 그랬어요. 이 파격적인 절대 이전의 흐름하고 맞지 않는 이 파격적 대우를 5차 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때는 5차 입산의 특징은 뭐냐면 5차 입산은 모세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태까지는 모세 혼자 올라갔죠. 중보자로서. 근데 언약 체결 이후에는 이제 성경을 보시면 5차 때 누가 올라가냐면 모세는 물론이고 모세의 형, 2대 지도자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미리 뽑았던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 70명의 장로가 함께 올라가요. 5차 입산. 이게 특징입니다. 완전 틀리죠. 이전의 분위기하고. 네? 5차 입산에는 누가 올라갔다고요? 모세를 필두로 해서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70장로가 함께 올라갑니다. 자, 바로 그 장면을 읽어볼게요.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언약체결 기념 식사 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죠? 야,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은 것만이 대단한데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모세, 아론,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 70 올라가서 그랬죠? 이 올라가서가 바로 5차 입산입니다. 이때가 바로 모세의 5차 입산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들이 보니 그랬죠? 10절에 보니 히브리어 라아 보다는 뜻의 라아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막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고 봤어요 감히 하나님을. 그리고 11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명칭이 격상됐죠. 네? 이전에는 올라오면 죽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뭐예요? 존귀한 자라고 칭해 주셨어요. 올라온 자들을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뭐예요? 죽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원래는 하나님 만나러 오다가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아까 이전에는. 근데 보고도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손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또 나오죠.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이 두 번째 11절의 보고는 히브리어 하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의 차이점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앞에서는 보니 라로 봤고 11절에는 하자 또 보고라는 뜻인데 약간 내용은 달라요. 원어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들이 5차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았다고 무려 두 번이나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죠. 왜 두 번이나 강조했을까요? 보고, 보니. 왜? 보면 원래 죽으니까. 보면 원래 죽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보니 보고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실제 봤는데 안 죽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신기합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바로 이 언약 체결식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맺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 언약 맺는 언약 말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으로 약속을 맺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지위를 격상시켜주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그 앞에서 과감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까지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모세를 비롯한 아론, 나답, 아비우, 이스라엘 70장로를 가리켜서 존귀한 자다라고 칭하면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존귀한 자들이라고 칭하면서 죽이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보다라는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특별히 11절에 하나님을 보고라는 단어가 오늘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보고. 아까 히브리어 하자라고 했죠. 하자. 자, 이 하자에 칼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문법이죠. 칼형은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일반형 동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자에 미완료형을 썼다. 자, 미완료형은 뭘 말합니까? 이거 미국 문법에도 있죠. 미완료형. 미완료형은 바로 뭐예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보기 시작해서 현재 보는 것이 현재까지도 아직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다. 미완료. 과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태가 끝나지 않은 상태가 미완료형이죠. 네? 자, 이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보다라는 단어는 라아입니다. 아까 10절에 나온. 11절은 하나님을 보다라는 단어에서 일반적 보다, 라아를 쓰지 않고 특별한 단어, 하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자. 자, 라아는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다, 자세히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라아는. 그런데 하자는 어떠한 뜻이냐면, 하자는 어떠한 뜻이냐면, 특별히 지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선지하다. 미리 깨닫고 바라보다. 그 영적인 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하자예요. 육신적인 봄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 하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적 깨달음이나 영적 깨달음이나 어떠한 계시를 통해 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영 안이 열려서 바로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세계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 있죠? 네, 바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 있죠, 그죠? 예,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자예요. 하자, 예, 하자. 자, 여기서 이 하자라는 단어에 미완료형을 썼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보고 하자로 보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현재형을 쓰고 있지 않고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전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자니까. 네? 그럼 어느 순간 열렸을까요? 우리가 추측컨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언약 체결식이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그전에는 절대 올라오지 말라고 했던 그 인간들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 바로 산에서 받았던 세부 율법을 언약서에 적어서 모세가 낭독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순간 여기에 있던 아론 그 두 아들 70장로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영안이 팍 열렸다는 거예요. 네? 그 언약서를 읽고 언약체기시를 맺는 순간 하나님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시내산의 지경을 넘어서 올라와도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존귀한 자라 칭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하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순간까지도 미완료, 그 하자의 깨달음의 봄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0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본인이 그랬죠. 거긴 라가 그랬어요. 라가. 라는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안 보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죠? 라로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발이 보였죠? 구절 보세요. 다시 출애굽기 24장 10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봤잖아요. 그죠? 네?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발끝을 봤어요. 다는 못 보고. 육신적인 눈으로도 하나님을 봤어요. 죽지 않았어요. 라로 봤는데. 이게 왜 가능했어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무엇으로 봤기 때문에. 하자로 봤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절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라로 볼 수 없어요. 육신적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같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은 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들은 라로 봤다고 그랬죠? 어떻게 가능해요? 그 전에 영안, 영적인 깨달음, 영의 눈이 이미 하자로 언약 체결 시대부터 띄어졌기 때문에. 하자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깨닫고 봤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 라로도 하나님의 청명함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자의 미완료형, 이 하자로 미리 하나님을 봤던 것이 산에 올려가서 하나님을 라로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은 라라는 보다와 하자라는 보다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하자, 특별한 영적인 봄, 영안을 열고 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구절 두 구절 찾아봅니다. 민수기 24장 4절에 하자가 나오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랬죠.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하자입니다. 라가 쓸 수 없죠. 전능자의 이상을 봤는데 계시를 봤대. 계시. 계시를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건 영 안을 열고 본 거예요. 바로 뭐예요? 여기는 하자가 사용되어 있다. 욥기 36장 25절에도 하자가 사용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데서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우러러 하나님의 일을 본다. 먼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다 볼 수 있다. 영안을 열고 보죠.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어요. 여기서 보나니 하자입니다. 하자. 자, 결국 이들은요. 이 5차 입산 때 존귀한 자들이란 칭호를 받은 이후에 이전까지는 1차부터 4차까지 언약 체결 받기 이전까지는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멀찍이 믿고 있었어요.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 나랑은 언약 아직 안 맺었거든. 4차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 맺힌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우리 이삭과도 언약 맺힌 이삭의 하나님, 또 우리 조상 야곱과도 언약 맺힌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외쳤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바로 언약 체결식 후에 5차 입산을 통해서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제 이들 각자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제 조상들의 증거가 필요 없거든요. 내가 영안을 열고 하자로 하나님을 받고 또 라로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5차 입산 때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함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라가 아닌 하자로 먼저 깨달은 자들이다. 하자. 영적 계시를 통해 영안을 열고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기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바로 뭐예요? 누구 부모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내가 아는 내 남편의 하나님, 난 아직 체험이 없어, 내 자식의 하나님, 자식이 더 잘 믿어, 난 아직 뜨뜨미지근한데. 그렇게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단계에서 우리도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언약 체결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말씀으로 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도 바로 보여요. 하나님을 하자로 보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구원이 그때 확증되는 거예요. 내 부모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지 않습니다. 내 아내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은 끌려다녔지만 어느 순간은 바로 뭐예요?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이 직접 언약 체결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영안을 열고 직접 체험하는 그런 각자의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줘야 됩니다. 내 신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분명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라아가 아닌 하자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11장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애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죠. 잘 보세요.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천국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동경하고 사모합니까? 본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바로 하자로 본 자들이에요. 라로는 안 보이죠. 천국이. 하자로는 보여요. 말씀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이 내가 깨달아졌어. 영안을 열고 내가 느껴졌어. 하자의 눈을 뜬 모습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여태까지는 내 부모의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하자의 눈을 뜬 저와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칭함받기를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너와 나는 이제 1대1 관계가 되었다. 바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6절의 역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하나님과 언약식을 지금 맺는 순간을 아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 되어서 5차 입산에 올라와서 감히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만찬을 할 수 있는 자격자들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 자, 여기서 이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5차로 올라간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참 감동적인 장면. 이런 장면이 성경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했다? 여기밖에 안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먹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자로 보고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먹고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칼입니다. 아칼. 아칼. 아칼은 어떤 단어냐면 음식을 즐기거나 누리는 상태를 말해요. 그냥 살기 위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직전에 뭐 타코 드셨지만 예? 배고파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타코는 내 스타일이야. 야, 정말 이 타코 맛있다. 음식을 즐기거나 누리면서 먹는 것. 예?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아칼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마셨다 그랬죠. 마셨더라, 마셨더라. 이건 히브리어 사타입니다. 사타. 사타는 어떤 뜻이냐면 마시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잔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잔치하다. 잔치하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셨다라는 이 원어 아칼과 사타를 썼는 것을 볼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자기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자, 여기는 분명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여덟 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바로 언약 백성을 만드는 과정은 바로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했죠. 8차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정. 자, 바로 이 5차 입산의 이 언약 체결 기념 식사가 주는 구속사적 의미가 뭐냐? 이들은 과거 모세의 노력으로 결국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1차부터 4차까지는 모세가 그 중보의 역할을 했거든요.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맺어지는 영적 언약 체결식이죠. 이해되십니까? 과거 이들은 짐승의 피로 뿌림받아 언약 체결식을 성립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직접 뿌림받아서 그 십자가 죽으심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영적 체결식을 맺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영적 체결식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날 수 있는 위치로 우리가 훗날 격상되어질 것을 구속사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실제 사건이지만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그 피를 힘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위치로 격상되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산 밑에서 쭈그러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앞에서 만찬을 벌일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산 밑에 있다가 한마디로 영적 신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영적 언약 체결식이죠. 그죠?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 영적 언약 체결식을 통해 언약 백성이 된 우리 바로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는요.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성소에 없는 지성소만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법궤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성소, 법궤, 이 번약궤 위에서만 만나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직접적 장소는 지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를 뚫고 지성소까지 바로 들어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실제 휘장이 있었죠. 성막에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육신이 찢겨지는 순간 실제 휘장이 찢겨진 거 아시죠? 지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두 갈래로 찢었잖아요. 그죠? 그 순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신령한 언약 체결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격상되는 순간이죠. 자, 로마서 5장 10절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으니 그랬죠. 화목하니까 앞에서 먹고 마시죠. 원수끼리 무슨 먹고 마십니까? 서로 보면서. 그죠? 지금 원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 체결식 이후에 화목하게 함께 만찬을 즐기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언약의 피, 영적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할 수 있는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하죠. 정확하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또 조건이 뭐냐. 우리가 타락한 인간으로 절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예? 가까이 할 수 없는 산 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격상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라아로 바라보는 눈이 아닌 무엇으로? 히브리어 하자로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자로 먼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영안을 뜨고 이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격상되는 조건은 결국 하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의 깨달음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 그래서 천국 세계가 보이는 그 순간 하자를 체험해야 돼요. 라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보되 나의 생각으로 보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깨달음과 계시를 통해 열려진 새로운 눈, 영안, 하자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위치는 그 순간순간 격상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하자의 눈이 열려야 된다. 하자의 눈이 열려야 된다. 시편 119편 118절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이 하자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눈이 바로 라가 아니죠. 주의 기이한 법, 그 말씀의 깨달음은 하자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하자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 이해되시죠? 자, 이제 결론 쪽으로 갑니다. 결론으로 가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 육신의 눈, 내 안목의 눈, 내 정욕의 눈, 내 관점, 내 생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을 하자로 말씀의 계시를 깨닫는 하자로 하자의 눈을 우리가 회복해서 하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와도 하자로 깨달은 우리와도 언약 백성 됐기 때문에 언약 백성 된 언약 그 뭐예요? 기념 식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세요. 언약 체결 기념 식사. 자, 내 성경을 보시면 잔치상에는 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도 뭔가 음식이 있었겠죠. 그럼 오늘날 하자의 눈을 뜬 우리에게 말세 성도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실 잔치상의 메뉴는 뭐냐 이거. 성경은 이 메뉴를 가리켜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도 그렇지만 잔치상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요. 네. 특별히 이스라엘의 잔치상의 핵심 메뉴는 포도주예요. 포도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가 하자로 하나님을 깨닫고 바라본 영안이 열린 자들 우리에게 주어진 잔치상의 메뉴예요. 자, 마지막 때 신령한 포도주 연회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체결 기념 식사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요 초림 때 예수님 때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에요. 왜? 8절 보세요. 이 포도주 연회를 베풀자 사망이 영원히 멸해진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 일어날 재림의 사건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열리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왜? 사망이 영원히 없어지는 세계니까. 모든 얼굴에 눈물, 수치가 모두 제해지는 순간 천국에 들어갈 때거든요. 천국 잔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 잔치. 여기에도 메뉴가 있죠.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기름진 것, 고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포도주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얼마 얼마나 귀해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 치킨과 뭐가 생각나 이러시면 안 돼요. 다 비웁니다. 그래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기름진 것 다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 기름. 성령도 기름. 말씀도 기름.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도 성경에서는 다 말씀으로 말씀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에요. 말씀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자로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잔치상의 메뉴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기름진 것이 되고 오래 저장하였던 바로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가리켜요. 아주 오래된 건 바로 태초죠. 태초부터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 가지고 깨닫는 자에게 하자로 깨닫는 자에게 잔치하겠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데 깨닫지 못해 사람들이. 태초의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인데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인데 이걸 좋은지를 몰라. 가치를 몰라. 근데 가치를 아는 자, 하자로 그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그게 잔치상 메뉴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에게는 사망을 영원히 물리쳐주시고 이 땅에서 괄시받고 수치받았던 걸 다 물리쳐주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언약체결 기념 식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 결국 태초부터 저장되어 온 포도주,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업적으로 잘 나가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사업이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예? 경제적으로 힘들어져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 그 좋은 집, 좋은 물질, 좋은 문화 누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고 이 땅을 창조하신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돈 많은 부자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돈 많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존귀한 자들이라는 명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70, 80, 100살 살면 그만인데 이 땅에서 좀 더 돈 많아서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말씀 깨닫고 영생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정한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 성경은 자, 요 말씀을 잠깐 알아야 돼요. 오차 지금 등정을 했죠. 그죠? 성경을 보시면 오차로 등정한 모세와 그 무리들이 다시 내려왔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항상 이전에 1차부터 4차까지 모세가 올라갔다 또 내려오매 이런 단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려왔다는 표현이 없어요. 내려와서 혹은 백성들에게로 와서라는 표현이 5차에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가 문맥상 지금 3월 7일날 올라갔죠. 토요일날 언약체결식 맺고 당일날 언약체결 기념 식사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당일날 이들은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왔다고 보아야 합니다. 내려왔다는 구절이 없어도. 왜냐하면 그 다음에 5차 등정 먹고 마셨더라 이후에 또 올라가라는 말이 바로 나오거든요. 뭐냐면 그 사이에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생략해놨을 뿐이에요. 네? 올라가는데 또 어디로 올라가요. 그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우리가 지난 살펴본 9절부터 11절 언약 체결 기념 식사하러 올라갔다 거기서 먹고 마셨다 이게 5차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출애굽기 24장 여기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6차로 등반하라라는 6차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6차 등정 명령을 바로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이게 12절이에요. 이해되세요? 11절은 먹고 마셨더라고. 자,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12절의 이르시되가 와우 계속 법이에요. 와우 계속 법은 뭐냐면 그 앞에 동사와 연이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11절 먹고 마셨더라의 흐름과 다시 이제 올라가라 명하신 이 흐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사이에 무엇이 생겼댔다? 오차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라는 구절이 생략됐을 뿐이다. 내려온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고 다시 6차 등정 명령을 12절에 내리십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 6차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우리 너희와 함께하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그랬죠. 자, 지금 산에 오르기 전에 장로들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2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이게 6차 입산이. 6차 입산. 자, 이렇게 뒷일을 부탁하고 올라간 것을 봤을 때 이전에 내려왔다는 장면이 없지만 이미 이들은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죠? 5차 하산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24장 14절에서요. 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따라 올라갑니다. 아. 몸종. 모세 몸종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따라 올라가요. 우리라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여호수아는 또 특별한 어떤 은총을 받았어요. 나중에 여호수아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여기서부터 인정하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모세 당시 때 맺은 시내산 언약. 이게 바로 언약 체결식을 통해 이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칭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주도해서 맺은 것이 시내산 언약이죠. 언약 체결 또 언약 체결 기념 식사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맺을 시온산 언약의 그림자예요. 이것을 이제 비교하고 끝낼 거예요. 과거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렇죠? 중보자로서. 근데 이것은 훗날 신령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똑같이 언약 백성 만드는 역사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시온산 언약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시내산이 아니라. 자,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시온산 언약의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이 두 언약을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먼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 시내산 언약을 먼저 히브리 기자가 언급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런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상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아시겠지요? 어떤 사건인지. 그건 너희의 이른 것 시내산을 말해요. 이때는 언제예요? 4차 입상 직전에 십계명 육성으로 들려주시자 백성들이 무서워 떨었던 그 장면을 지금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까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의 장면인데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원리로 말세 성도가 맺을 시온산 언약이 나와 있어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자,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칭찬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인 핀이라 그랬죠. 시내산 언약의 구성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장소와 모든 구성 그 재료가 달라요. 그 뭐냐 체계는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앞에는 시내산인데 여기는 시온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언약 백성의 대상이 여기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름이 나오죠. 말세 성도의 새 이름입니다. 장자들의 총회. 그리고 앞에서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시내산 언약을 여기 말은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죠. 앞에는 모세가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짐승의 피 대신 예수님의 중보의 피가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구성 분위기는 똑같은데 내용은 완전 업그레이드 있어요. 자, 비교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이게 시온산 언약인데 말세 성도가 맺을 신령한 언약 체결식 시온산 언약인데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을 계시록 14장 1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여기 14만 4천이 바로 마지막 때 시온산 언약을 체결받을 언약 백성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빗댈 수 있죠. 그죠?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비교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모세 시내산 언약은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주도하여 맺는 새 언약, 즉 새 언약의 피, 중보의 피로 맺는 시온산 언약의 모형이자 그림자이다. 자, 체계는 비슷해요. 하지만 모형과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산의 이름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시내산이죠? 모세가 주도해서 맺었던 산은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이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인데 이름이 두 개예요. 시내산 혹은 호렙산. 시내산 어떤 뜻이에요? 가시나무 숲. 좋은 뜻은 아니죠. 그죠? 네. 호렙산 어떤 뜻이에요? 건조한 곳, 메마른 곳. 자, 모세도 타락한 인간이죠. 그죠? 네. 구원자는 아닙니다. 구원자의 모형이죠. 그죠? 모세가 맺은 시내산 언약은 바로 그 뜻을 보면 한계가 있어요. 예? 모세도 타락한 인간이고 가시나무 숲, 건조한 곳, 바로 타락한 인간의 바로 한계를 보여준 이름이 바로 시내산과 호렙산입니다. 그 모형은 될 수 있지만 실체는 될 수 없어요. 이 산의 뜻만 봐도. 자, 그런데 이제 말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을 예, 그 언약의 장소 시온산은 어떤 뜻이냐? 시온산. 시온산에서 언약 백성이 다시 나타나잖아요. 말세 때. 그죠? 시온산은 바로 시온은 산마루. 산마루. 요새 이런 뜻이에요. 요새. 산마루는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새. 바로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어진을 말해요. 완전 산의 뜻이 업그레이드 됐죠. 가시나무 건조한 타락한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태양이 떠오르는 산마로 신령한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보호받는 언약의 장소가 시온산인 거예요. 산 장소부터 언약의 장소부터 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는 바로 뭐예요? 모세입니다. 인간 모세.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했죠. 근데 모세의 한계는 바로 뭐예요? 시내산을 이 백성들을 언약 백성 만들기에 무려 몇 번이나 오르락내렸겠어요? 8번이나 2291m를 총 16번. 8번 반복이니까, 그죠? 위에 오르내리고. 16번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했어요. 이게 인간 모세의 한계죠,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성경 보시면, 시온산 위아래를 오르내렸다가 아니라 시온산 꼭대기에 우뚝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보자의 질적 차이도 있죠. 모세는 8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고를 하는 연약한 중보자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시온산 위에 우뚝 서 계십니다. 내려가시지 않아요. 계속 서 계실 당당.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이죠. 다시 내려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언약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실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총회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총회가 실제 시내산 언약의 언약 대상자였다면 이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어요? 시내산 밑에 위치해 있었죠. 이들의 질적, 바로 신앙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총회가 언약 백성이지만 시내산 밑에서 올라오지 못해요. 그죠?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끼케야 아까 5차 입산 때 모세, 아론, 두 아들, 70 장로 한 번 올라간 게 전부지. 그 다음에 모세 외에는 아무도 못 올라갔어요. 그죠? 언약 백성 되었지만 시내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시내산 밑에 발목되어 있었던 것이 과거 이스라엘 총회라면, 이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삼아 시온산 언약을 맺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장자들의 총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까 읽었죠? 장자들의 총회가 바로 시내산 언약의 주인공들로 사회화됐습니다. 장자들의 총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이에요. 그죠? 시온산 위에 우뚝 선 14만 4천. 자, 이들은 위치가 어디에요? 시온산에 있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중에, 하늘에 기록됐다고 그랬죠? 하늘 얘기가 나옵니다. 산 밑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뭐예요? 아까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시니까 바로 어린 양, 중보대 대신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섰고 14만 4천이 어디에 있었다? 그 옆에 함께 우뚝 서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뭐예요? 종말의 언약 대상자인 장자들의 중에 14만 4천은 시온산 위에, 산 밑이 아니에요. 시온산 위에 어린 양 옆에 같이 우뚝 서 있습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두 언약은. 이해되시죠? 산 밑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산 위에 승리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산 밑에 있는 자들 아니에요. 신의 산 밑에서 시온산 위로 신분이 상승됐죠. 최후 승리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들은 그림자일 수밖에 없어요. 실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시죠?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승리자의 모습이다. 자, 말씀에 글로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구속사의 말씀을 수여받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바로 뭐예요? 말씀으로 언약 체결식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바로 뭐예요?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되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산 밑이 아니라 꼭대기에 어린 양과 함께 우뚝 서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 상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과거 모세 때는 어디에, 언제 모세 홀로 산을 오르내리게 했던 산 밑의 신앙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제 성숙한 언약 백성은 바로 뭐예요? 자, 과거에는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총회가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더럽다 보니까 모세 혼자 수고했잖아요. 그죠? 네? 이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다 수고했어요. 근데 마지막 언약 백성은 바로 뭐예요? 이제 성숙해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설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위험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 곁에 딱 붙어서 시온산 위에 딱 붙어서 함께 서 있는 장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지막 언약 백성의 별명이 이스라엘의 총회가 아니라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모든 크리스천 가운데 첫 번째 믿음, 장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시온산 위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설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내산 언약을 뛰어넘어 시온산 언약으로 마지막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시온산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장자들의 총회, 그 자격자들의 조건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계시록 14장 4절 5절 마지막 구절이죠. 아까 얘기했죠. 바로 시내산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섰는 14만 4천 장자들의 총회, 시온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그들의 신앙이 되기 위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네.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신앙 수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버려피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임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러한 자들만 선별해서 뽑아서 시온산 위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시온산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물론 그 앞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히 있는 자다. 여자는 세상을 가리켜요. 네? 물론 거룩, 정결이 기본이지만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절대적 순종이죠. 시온산 위에 아무나 올라오지 못합니다. 자, 어떤 자들 말하는 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의 어디로 가라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이죠. 네. 오늘날에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토달지 않고 절대 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자신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지금 시온산 언약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한 신앙의 조건이 되느냐 보자는 거예요. 네? 말씀이 명하시면 야 너 나와서 말씀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해라.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순간마다 토달지 않고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시궁창이 됐던 바닥이 됐던 산 위가 됐던 따라갈 수 있는 자 절대 순종의 자들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어야 한다. 처음 익은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 이건 어떠한 신앙을 요구할까요?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장자의 신앙을 말하는 장자의 신앙. 장자는 첫 것이죠. 네. 첫 태생이 장자죠. 첫 열매죠. 네. 아까 시온산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장자들의 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때 시내산 언약은 전체 이스라엘 총회라면 그 중에 장자들만 따로 뽑아서 올라간 자들이 시온산 언약의 주인공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장자들은 누구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하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다시 말하면 남보다 먼저 움직이는 신앙을 말해요. 장자는 첫째잖아요. 먼저잖아요. 그죠? 같은 말씀의 명령이 떨어져도 따라는 가는데 먼저 나를 따르라. 그 사람 장자예요. 이해되세요?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게 한 번에 와 이게 아니라 다다다닥 이렇게 돼요. 먼저 나를 따르라 하고 막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따라서 그 사람은 장자예요. 그럼 그 뒤에서 분위기 보고 가는 사람 뭐예요? 그건 찾아예요. 찾아예요. 누가 시온산 언약의 주인공이냐? 처음 익은 열매, 장자, 장자들의 초매, 남보다 먼저 가장 먼저 말씀의 뜻을 향해 나가는 자, 능동적인 신앙, 바로 그들이 바로 시온산 언약의 자격자들이다. 장자의 신앙. 그러니까 장자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 장자들이 있지만 대부분 장자들은 차자보다 생각이 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할 때 솔선수범하고 집안 전체를 돌아보는 안목이 있어요. 장자들에게. 차자들은 매번 뭐 달라고 그러는데 장자는 아빠, 직장 걱정, 엄마 힘들지 않을까. 이거 먼저 걱정해요. 바로 교회 하나님의 집에 장자도 똑같아요. 교회 오면 내 거 달라고.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복 안 주냐고. 그럼 막내둥이 철없는. 교회 딱 오면 교회 살피고. 내 아버지 집이니까 하나님 집이니까 교회 살피고 다른 차자 같은 성도들 살피고 보살피고 내일보다 남의 일 솔선수범하고 그런 장자의 신앙이 시험산 언약의 주인공이라. 세 번째 좌석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뭘 말해? 장자들의 총에 장자의 신앙은요 말과 행동에도 흠이 없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바로 뭐예요? 시온산 언약의 자격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저는 세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안 돼요, 우리가. 네? 말씀하고 막 따라가요. 네? 막 봉사해요. 그런데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그냥 남을 때려 부시고 말로. 그죠? 네? 행동으로 막 남을 막히 막 밀치고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지만 이 거짓말, 말과 행동에 흠이 없는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진실한 자, 그러한 자가 마지막 시온산 언약의 장자들의 총에 14만 4천의 바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오늘 많은 거 배웠습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언약 체결 또 언약 체결 기념 14 그러니까 시온산 언약 때 맑은 포도주 오래 전향했던 포도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하자로 하나님을 깨닫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